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헬라 지역에 특별히 이방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돌에 맞음과 그리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할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클레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논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보자기가 내려오는 경험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있겠느냐. 이방 가운데 문을 여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들 가운데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찝찝했는데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해 주었고 이방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그 일에 전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이방 땅을 향해서 이미 열어주신 걸 보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환상의 팀워크를 가졌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자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두 동역자가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전도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한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동역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그리고 무슨 직책상 함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핍박하던 자가, 그것도 핍박하던 자의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습니다.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가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 진심이 아니라 거짓으로 회심한 거 하고 한 척하고 그 사도들의 은신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사울을 대했기 때문에 회심한 사울을 아무도 사도들은 만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증합니다. 왜 미국에 처음 와서 차나 집을 살 때요, 크레딧이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코사이너라는 말을 처음에 코로 사인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잘 몰라가지고. 함께 사인하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 바나바가 자기의 크레딧을 걸고 사울을 사도들이 있는 데로 데려갑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들과 접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아라비아 왕에서 3년, 다소에서 약 14년, 17년간을 은신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열어주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열릴 때 바나바가 누구를 기억하냐면 다소에서 있었던 바울을 기억하고 사울을 기억하고 그 산맥을 넘어서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초빙합니다. 바울은 17년 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 구약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합니다. 이때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헌금을 가져가면 그들이 그를 컨빈싱 해줄까봐, 그를 믿어줄까봐 하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또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일으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군가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교련 시간 이런 거 있어갖고 다른 노래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뭐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뭐 그런 노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고 노래가 장엄하잖아요. 전우 뭐 그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근데 실제로 전쟁에 나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가까워진대요. 죽음 사선에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동고동락했던 사람은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이였냐면 바울이 거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그와 함께 그를 부축하고 다른 성으로 옮겨갔던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옆에는 항상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 바울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줬고 특별히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설교하도록 바나바가 계속해서 인커리지 해줍니다.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끝까지 노력합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권면자 위로자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한 의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우고 한 사람은 나아가는 형국, 한 사람은 밀어주고 한 사람은 앞에서 끄는 형국이 바나바와 바울의 아주 기가 막힌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의 관계가 오늘 본문은 심히 다퉈서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어머니의 형제가 바나바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생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히스토리를 갔냐면 제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가 아마 행적 업무, 그 다음에 무슨 여관을 잡는 것, 쉽게 얘기하면 로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로마인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에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네, 송경우 쟤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그거 말고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자매님? 예. 첫 번째 그림 좀 띄우실래요? 아, 가겠습니다, 그냥. 자, 마가는 어떤 배경을 가졌냐 하면, 특별히, 마가의 배경은,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리고 그의 집에서 첫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집에 하녀가 있었다 그리고 큰 집을 가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은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여기 보면 그의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비밀 예배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림 띄워주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마가가 제1차 전도여행 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무단으로 이탈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사역을 하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 여행에서 갑자기 무단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특별히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나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이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쓰여 있는 표현이 아니고 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려 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심사숙고하였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실패했던 자기의 생질 조카 마가를 두 번째 여행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그를 인커리지 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의 성향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바나바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마가를 이번에 데려가서 선교 여행을 잘 마치면 마가가 좀 시간도 지났고 마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에 반해서 그의 성품이 강직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관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사역 중심적이었고 원칙 중심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양 사람은 좀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테이블이 많아요. 잘 안 되는 것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예약이요 1년치가 아니라 2년치가 다 잡혀있대요. 근데 아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날로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가 기차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기차 시간하고 거의, 그러니까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 한 직전쯤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건 못하는 거예요. 기차가 쫙 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호스트했던 분이 거기 유력자셨어요. 의사. 그분이 갑자기 가서 막 얘기하니까 가던 기차가 쓰더라고요. 가던 기차가 서요. 근데 우리 다 탈 때까지 기다려요. 와우. 예, 관시라고 합니다. 관시. 이 관계 중심적인 것은요, 원칙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원칙 중심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언더테이블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위 법이라고 합니다. 법. 미국에 살면서 하나 깨닫는 거는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캐나다는 약간 동양적이에요. 안 되는 거 약간 돼요. 제가 왜 그걸 경험했냐면은, 저희가 종교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캐나다 이민법이 자꾸 바뀌면서 종교비자 소지자들을 모두 다 그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게 딱 법이 바뀐 거예요. 1년에 12,000불씩 내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었으니까 36,000불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일 난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시의원 이런 분들이랑 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토로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세금도 다 내고 그러는데 왜 학교를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케이. 그러니 레터를 하나 써서 그 주 교육부 장관한테 하나 보내고 시의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 니네 애들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Why?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Why? 그랬더니 우리 교육부 장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받아주라 그런댄다. 참.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이메일 나한테 카피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나 이번에는 공립학교 안 보내겠다. 그러고 딱 끊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를 보냈어요. 크리스찬 학교에서 그냥 프리로 공부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를 보면서, 아, 여긴 약간 동양적이다. 안 되는 게 좀 되네. 그걸 확인했어요. 미국은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칙 중심의 사회죠. 바울은 원칙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 안타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thought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axio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말은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바나바는 신중히 생각해봤고요. 바나바는 바울은 계속 무게를 달아본 거예요. 여러분, 무게는 누가 다는 줄 압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을 재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주로 사려 깊이 생각합니다. 내색하지 않고. 이 두 단어가 참 두 사람의 성격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이번 여행이 중요한데 마가가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한 거냐? 이 마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다가 이거 교회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 왜 데려가냐? 그 사람 퀄리파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설명해야죠. 그 다음에 가서 또 확 돌아가 버리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계속 무게를 달아보다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바가 좋으십니까? 바울이 좋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고민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더 심하게 질문하면 바나바가 오를까요? 바울이 오를까요? 성경의 놀라움은 그걸 기록 안 해놨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우리는 딱 이 본문을 가지고요, 바나바를 탁 세우든지 바울을 세우는 데 능숙합니다. 성경은 시시비비를 별로 이렇게 가려놓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파트 이외에는,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파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기록해놨지, 다윗을 봐도 그렇고 사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안 죽을까, 사울은 왜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고생을 할까, 사울왕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는 갑자기 들어오다 죽질 않나, 사울은 더 나쁜 사람인데 안 죽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갈라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divor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와우, 바울과 바나가요, 바나바가 갈라선 겁니다. separate 된 것입니다. 자, separation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유니티는 좋은 것이고 갈라지는 건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옳았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겠죠. 또는 한 사람은 맞았고 한 사람은 틀렸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마가의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실래요? 자, 무단이탈했죠? 세 번째 그림. 무단이탈한 게 45년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것이 52년입니다. AD. 세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근데 놀랍게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가 62년쯤 쓴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마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마가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62년이면 10년 후인데, 갈라나지고 10년 후인데, 10년 후에 뭔진 모르지만 마가가 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은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정말 바울의 심장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62년이 기록된 다른 서신서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 죽은 해가 6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67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디모데후서에 특별하게 두 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주님이 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익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가가 바울 서신에 저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가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마가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아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로마식 이름이 마르쿠스 마가입니다. 그런 자기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꿉니다. 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누가 전했냐면 베드로가 전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통역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죽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기록합니다. 아주 급하게 씁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준 복음서입니다.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었을 때 교회는 망하는 것 같았지만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통하여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또 다른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성경을 기록한 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대의 두 번째 큰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에 목을 걸고 온 도시를 끌려다니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를까, 바나바가 오를까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튀어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10년 같은 이 기간, 세퍼레이션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간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바울은 이 10년 동안 주의 복음을 헬라 지방에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 하나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를 케어합니다. 마가는 유약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젊은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듯한 구절이 있는데 한 젊은이가 배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 잡혀가서 쫓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자 뻘거벗고 도망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마가로 봅니다. 마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세웁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름을 지웁니다. 바나바는 가려졌습니다. 지하수처럼, 바울은 흐르는 강처럼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를 준비하셔서 바울 이후를 준비해 나가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가는 놀랍게도 베드로의 통역관,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동역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세 사람을 연계해 주는 그 마가,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를 쓴 마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우리의 소견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틀린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훗날에 빌립보서 3장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맞는 말씀이죠.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혹시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안에 있다면, 아니 우리가 다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잘못됐을지라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고 바나바가 좀 이렇게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심히 다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틀리고 바나바가 틀리고 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바나바가 맞고 바울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바나바도 맞고 바울도 맞았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장 없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 편, 바울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